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의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새롭게 깨닫고 주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탐구할 때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빛을 주시고 그래서 그 빛으로 저희들이 어두움을 밝히며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쟁을 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공격을 받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보급로예요. 보급로.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군대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병기와 기가 막힌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전쟁은 무기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먹고 입고 쓸 수 있는 보급품들을 원활하게 계속 공급해 줄 때에 그 병사들이 정상적인 군인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에서의 성패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맞붙어서 싸워서 적을 제압하는 것도 승리의 길이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적을 이롭게 하는 그 적 후방의 보급로를 끊기만 하면 그러면 불과 몇 주일이 못 가서 아주 좋은 병기를 가지고 있어도 아주 쓸모없는 군인들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병든 자는 치료받을 수 있는 약을 공급받을 수가 없고 군인들은 먹고 싸울 수 있는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탄약은 다 떨어져 가는데 탄약을 공급받을 수가 없을 때 그 군인은 어합지졸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같은 원리는 그대로 통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보급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아침에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주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들어오면 그러면 그날 하루가 반은 승리한 거예요. 그죠? 혈기가 나도 그 새벽의 은혜로 누를 수가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나도 그 새벽에 경험했던 나를 위해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일주일이 권고해도, 일주일이 권고해도 주일날 와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 중에 은혜와 긍휼을 막 부어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그 신령한 은혜로 소생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정해진 때에 나와서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책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이 복음로가 늘 열려있는 사람들은 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들을 예배 시간에 혹은 새벽 기도 시간에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부어주신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무엇이냐면 기도의 통로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은혜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지 기도의 통로가 거의 막혀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은혜를 받아도 기도가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이 기도 속에서 잘 유지하지를 못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단의 입장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를 그 은혜에서 우리를 차단시키는 그 길이 무엇이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웬만한 그리스도인이면은 사단이 아무리 꼬여도 주일날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많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다 해야죠. 그리고 주일날 안 나오면은 당장 가책을 탁 받죠. 그죠? 그리고 뭐 막 그 교회에서 막 전화가 목사님한테 전화가 가고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가고 구역장한테 전화가 가고 구역 식구들한테 전화가 가고 막 그러죠. 근데 기도 왜 안 했냐고 전화 가는 거 봤어요, 교회에서? 네, 오늘 당신 기도했어, 안 했어? 안 했대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전화를 해서, 너 기도 안 했다며? 구역장이 전화해서, 너도 안 했다며? 그러는 사람 봤냐고. 그러니까, 예배, 공적인 예배 생활 같은 것들은 막 눈에 보이게 허물어뜨릴 수가 없어요, 마귀의 입장에서. 근데 이 기도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은밀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무너뜨려도 다른 사람에게 표가 안 나고 자기 자신에게도 별로 표가 안 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기도가 이미 몸에 배이고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그 기도의 습관을 꺾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새벽기도 나오는 게 몸에 배있어요. 아침에 아이들 다 학교 보내고 10시서부터 11시까지 방에서 조용히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벌써 몇 년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그게 틀이 다 있어요. 이거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고. 제가 새벽기도 나오기 그냥 괜히 나오기 싫어서 집어친 적 있어요? 없거든요. 뭐 의무감에서도 물론 나오지만 의무감보다 장구하게 제가 살아온 삶이에요. 살아온 삶이에요. 그 교회를 떠나가도 새벽 그 시간에는 제가 동네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5시에 새벽 기도를 못 가는 적은 있지만은, 그러나 아침 시간은 기도 시간이에요. 또 난 5시도 아니지, 6시 15분이잖아. 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틀이 되어 있는 그것을 마귀가 그 무너뜨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마귀의 입장에서는 그걸 굳이 무너뜨릴 필요가 별로 없어요. 아니, 굴뚝이 있으면 어때요? 불안 때면 되는 거지. 마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해야지. 그렇죠? 그냥 굳이 그 틀을 허물어뜨리려고 그러질 않고 교회 예배에 나오는 거를 허물어뜨릴 순 없어도 나오나 마나 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틀을 무너뜨릴 순 없어도 하나 마나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차단해서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신령한 것들을 막으려는 사단의 시도예요.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써먹는 카드가 무엇이냐면 염려예요. 염려. 염려. 수요 예배 때마다 제가 이 성경 구절로 예배의 부름을 삼죠.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염려의 염려. 염려는 무엇으로 합니까? 손이나 발 그리고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염려는 무엇으로 해요? 마음으로 한다고. 예? 염려는 머리의 생각에서 시작이 되지만 그것이 깔때기처럼 마음으로 내려와요. 마음 전체에 스며들어요. 그 히라보로 이 염려하다라는 말이 찢어진다요. 이렇게 마음이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예?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사실 이 마음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딱 모아질 때 그때의 놀라운 파괴력 혹은 창조력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말도 있잖아요. 정신 일도면 하사불성이랴. 정신이 하나로 딱 모아지면 무슨 일이든지 이룰 수가 없으랴. 그런 뜻이거든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 무슨 밤 기도가 중요하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 뭐 수없이 다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가 있다고 치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그 기본적인 하나가 뭐예요?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진실한 간구가 있다고 칠 때에 그것이 새벽 시간으로 고정됐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된다든지 열렬하게 부르짖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마음은 없는데 예? 새벽이면 어떻고 밤이면 어떻고 아무로면 어떠냐 얘기죠. 마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회방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방하게 하는 그 대표적인 방해물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써먹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쉽게 넘어가는 아주 커다란 장애물 중에 하나가 이 염려라는 거예요. 이제 내일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죄도 기도를 가로막고 또 이 게으름도 기도를 가로막고 무지도 기도를 가로막고 이제 여러 가지 다 기도를 가로막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죄나 불순종 이런 것들은 우리 자신이 죄를 짓거나 혹은 그 악한 생각을 하거나 혹은 범죄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염려를 한 것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타락한 이래 인간은 그 불안한 존재가 되었고 그 불안의 궁극적인 원인은 염려예요. 그리고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염려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겨우 확인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됐다 얘기예요. 옛말에 여러분 이런 얘기 있어요. 집 지어놓고 나면 죽는다. 그런 속담 들어보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어요. 근데 진짜 죽는 사람 몇 사람 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집 지어놓은 사람 너무 걱정할 건 없어요. 응? 그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니까. 근데 그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번 거예요. 그 돈을 벌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좀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응? 근데 사실은 교회도 수리해보고 일해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그거예요. 밖에서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안 힘들어요. 남의 일이니까. 근데 다른 사람을 지어주는 집이라면 힘이 좀 들던데 내가 살 집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못 하나도 다 신경이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 그러는 거는 그냥 제대로 알아서 지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목수 부르고 다 일꾼들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일을 시키면서 자기가 감독을 하면서 집을 짓는다 이 뜻이에요. 그때의 마음이 그 집 짓는 일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저 지붕을 저렇게 높이 올려도 저 안 무너질려나. 저 정원에는 저거 저런 돌멩이는 안 되는데. 아이고 석가래를 어디서 저런 걸 가지고 왔어. 아, 저 어떡하지. 들보는 어디서 가져오기로 했는데 그 나무가 왜 아직 안 오나.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한 1년에 걸쳐서 집을 짓는 거예요. 드디어 집을 지어놓고 정원 공사까지 깨끗이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일꾼들도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깨끗이 장만된 방에서 벌러덩 누워보는 거예요. 새 집에서 새 옷 입고. 이제는 아주 순식간에 모든 염려가 사라져버렸어요. 내 생각엔 아마 그 집을 그 사람이 빚내서 지었더라면 안 죽을 것 같아요. 왜 이 빚 걱정하느라고. 야, 이거 집은 좋은데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되나. 근데 넉넉한 돈으로 지었어요.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 염려하던 것들이 일시에 다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자기 존재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밀려오는 어떤 정신적인 그 공백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속담에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이 마치 그 염려하며 사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보람인 것처럼 그렇게 늘 염려해요. 늘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갈라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게 죄다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자기가 염려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한 적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정말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아주 기억에 남는 회개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염려한 것이었다. 거의 없어요. 그 염려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그 염려의 궁극적인 이유가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것이 죄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죄예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가 결핍된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 얘기해요. 범죄라 얘기죠. 그래요. 근데 사실 요즘과 같은 때에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염려할 게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인 제3자인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염려가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의 염려에 아주 주된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의식주를 위한 염려가 가장 우리의 염려의 비중이 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이정표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전 삶을 향한 말하자면 가장 표준적인 교훈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너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모든 주님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가르침은 구체적으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구현하기 위한 조건들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주시기 전에 맨 처음에 그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서 시작되는 것이 마지막 34절인가까지가 그 한 문맥이거든요. 근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씀하다가 나오냐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드레핀 백합 공중에 나는 새 말씀하시다 그게 나와요. 그러면 그 드레핀 백합 공중에 나는 새는 왜 나왔느냐? 맨 앞에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거 말씀하시다가 공중 나는 새 드레핀 백합 말씀을 하시다가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도 가만히 듣고 보면 이해가 좀 안 가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가르쳐놓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그래놓고 너희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러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뭔가 한 분이 두 말씀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그 이율배반적인 생각 들지 않아요? 근데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들도 자기네 신에게 먹고 입고 쓸 것을 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는데 근데 그 마음의 자세 자체가 달라요. 이방 사람들 속에는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자신의 신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염려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신뢰 가운데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다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양식이 필요한 것을 아시죠? 나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먹고 입고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내가 내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모두 실직이다. 뭐 사업이 안 된다. 사업을 축소한다. 집을 팔아서 작은 데로 옮긴다. 뭐 우울한 이야기들이 쭉 들려요. 엊그제는 신문을 보니까 서울에서 대학 나온 학생들이 말이죠. 지방으로 가가지고, 트럭 운전수도 하고, 어? 집 날르는 사람도 하고, 60~70만 원도 마다하지 않고 지방까지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상세하게 쓰여 있었어요. 너무 우울해. 더더군다나 2년 전에 IMF가 오니까 대학원을 진학했던 사람은 이제는 대학원을 졸업하니까 또 똑같은 상황. 이런 우울한 얘기들이 쭉 들려와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실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도 이해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해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거는 별개의 문제이고 중요한 거는 그것이 이해가 가든지 안 가든지 간에 하여튼 염려는 우리의 기도의 영을 메말려버린다는 거예요. 고사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고사시켜버린다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응? 개인적인, 먼저 염려에 있어서 우리 개인적인 염려인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응?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거는 그 염려의 근원을 계속 파고 들어가 보면은 하고 들어가 보면은 이 그 근원이 있어요. 근원이. 그 근원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그 만남에서 오는 이 연합이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염려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도와주실 것이며 그리고 내 자신과 나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시종일관 개입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그곳에는 염려는 없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실해. 그러니까 그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허리 아프고 뭐 이런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허리가 왜 아프냐? 뭐 얻어맞은 것도 아닌데 왜 아프냐? 근데 그것도 겸손케 하시려고 그랬는지 말이죠. 한 2년 전, 한 3년 전인가요? 그 책을 한 권 쓰는데 글이 워낙 잘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옆에서 간사가 타이프를 쳐주고 흔들 의자를 조그만 걸 하나 사놓고 흔들 의자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았는데 이렇게 딱 쪼그린 자세에서 8시간을 글을 썼어요. 그런데 8시간을 쓰고 딱 일어나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는다. 아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허리 아픈 사람 그렇게 비웃더니 내가 그 지경이 됐구나. 그 다음서부터는 여기 역시 안 좋아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이쪽 그 아래 엉치가 몇 달 전에 너무 아파요. 골반 있는 데가. 그래가지고 우리 김기현 집사님 간의원에 갔더니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목뼈가 문제래요. 목뼈 하나가 탁 틀어지니까 그게 등뼈로 등뼈가 꼬리뼈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건물을 7층 8층짜리 지어놓고 그 지하에 그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지하실이 탁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 땅이 꺼지면은 이 지지직해서 균열이 생겨서 마지막 옥상까지 금이 가는 거와 똑같이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이게 주저하는 거.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면 야 진짜 어떤 사람이 등뼈를 보면서 신앙을 생각한다더니 진짜 이게 맞구나. 야 이게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냐. 염려는 말하자면은 허리의 통증이에요. 그 허리의 통증을 쭉 해들어가 보니까 목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가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인격적인 신뢰가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신뢰가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끊임없이 개인적인 염려를 끊임없이 휘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다음에 우리의 인생에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매. 하나님 다음에 인생에 있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 남편?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아니, 그 가정이 금슬이 좋은 건 내가 아는데, 응? 그래도 강사의 의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지. 응? 근데, 그것도 사실이지. 근데,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 다음에 자기를 건사해 줄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라고. 자기 자신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과 자기를 믿고 사는 것은 항상 반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신뢰하면 자기를 믿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객관적으로 봐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자기를 굉장히 신뢰해요. 왜? 이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주 결합이 공고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와 동행하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불붙는 인격적인 확신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인가 필요한 게 있고 손에 넣어야 되는데 아직 없어요. 그때에 일어나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염려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세요. 교회 다니건 안 다니건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서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큰 사랑을 경험하고 하면서 살아가기, 그 사랑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기 전에는 이 염려와 결별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이 문제와 결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먹고 입고 그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는 별로 염려해 본 적이 없는데요. 제 염려는 좀 더 스케일이 커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아, 먹는 거야 몇 푼 듭니까? 어? 애들을 어디를 유학을 보낼 거나 아니면 무슨 집을 큰 집을 가야 될 텐데 뭐 자동차가 어떻고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는데 그게 다 그거예요. 그게 에? 아이고 그 제휴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사법상으로 펜은 응? 칼보다 강하다 그러면은 펜때 잡은 사람하고 칼 든 사람하고 이거 한다는 게 아니잖아. 펜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표현의 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에 대한 염려라는 것은 단지 그 먹고 입고 마시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염려, 세상사에 대한 염려란 말이죠. 자기 자신의 존재를 보호하고 자기의 뜻을 구현하기 위한 모든 염려가 바로 그런 염려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나라와 의를 위하는 것이 아닌 염려는 모두 먹고 입고 마시는 것들에 대한 염려예요. 그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그 뜨거운 사랑의 부어짐 속에서 삶으로서만 우리가 그 고질적인 염려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해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해요? 말재주가 좋은 사람. 그쵸? 예수 탁,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신기한 게 그거죠. 아니, 한글도 모르는 할머니가 어쩜 이렇게 문장 실력이 유창할까? 아니,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25분을 하는 거야. 철야 기도 시간에. 아니, 막 그냥 쭈쭈쭈쭈 나가는데 그 자체가 명문이야, 명문. 명문이야. 그 할머니 보고 철야기도 끝난 그 다음날 아침에 당신이 그 기도한 거 여기다 한번 써보라 그러면 쓸 수 있겠어요? 못 쓰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 흐르듯이 큰 기도가 쏟아져 나와요. 그 어디서 나와요? 어떤 때에 그렇게 기도가 물 흐르듯이 쏟아져 나와요.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응?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인격적인 연합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그다지 기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 때 그 기도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의무와 고통일 수가 없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 손을 잡고 달밤에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그게 고문일 수 있어요? 고통일 수 있어요? 벌써 내가 20분째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 지겨워. 이제 이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되겠어.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게 하나의 그 마력이에요. 마력. 염려가 우리에게 마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게 뭐냐 하면은 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근심할 때에는 아우 저것만 성취가 되면은 아휴 한시름 놓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해서 주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욕망이 팽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욕망이 염려의 주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분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 기도의 영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거예요. 끝없이 더 많이 누리고 끝없이 더 많이 소유하고 끝없이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염려가 사라질 수가 없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팽창하고. 그리고 그것이 염려를 자꾸 불러오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불러대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절제할 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도 만족시켜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그 대표적인 본보기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누구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이 당신과 같아지겠다는 걸 그거를 들어주실 수가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일이 많아요. 안 하시는 거죠. 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뜻이에요? 결국은 그 염려를 극복하는 길은 자기가 바라고 염려하는 그것들이 계속 충족됨으로써 자신의 염려가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기루를 쫓는 것이에요. 그거를 이미 이 성경 말고도 신앙이 없는 철학자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도 눈을 뜬 거예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사람의 글을 읽어보세요. 인간이 평정을 유지하면서 사는 가장 훌륭한 비결은 뭐냐면 절제와 금욕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안분지족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갈파하잖아요.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던 그 황제도 그런 이치에 대해서 이미 터득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우리의 염려의 근원이 결핍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염려의 근원이 내가 뭔가를 얻지 못하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뭐냐면 그런 염려로 말미암아 불안한 상태에서 인간에게 강력한 희망이 생기거든요. 그 불안한 상태에서 강력한 희망이 생긴다고 갖고 싶다는 거. 그것을 신앙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결핍된 상황 속에서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자신의 마음의 기대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염려에 대한 신자의 진정한 반응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냐, 응? 믿음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주시고야 말리라고 하는 그 믿음도 염려를 극복하는 믿음,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먼저 강조해요. 먼저 강조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부원을 피었다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염려 필요 없네.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이 입히시는 그 들풀이 오늘 피었다가는 내일 사라져서 내일 저녁에는 아궁이에 들어가 버려요. 누구도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공중 나는 새는 언제 날았는지 아는 사람도 없고 언제 떨어지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에겐 창고도 없고 곳간도 없어요. 그런데도 어제 날던 새들이 오늘 여전히 날아다녀요. 하나님이 공급하고 먹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그 가치 없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새를 참새를 비유했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그 보호와 돌보심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실제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실제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외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그래서 로마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염려라는 것이 벌써 이미 어느 정도의 좌절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좌절을 많이 경험하면서 염려 속에서 산 사람들은 자신이 없고 자존감이 없어요. 내가 아주 가치 있고 귀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게 없다고요. 그리고 또 자존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갖는 그 자존감이 얼마나 그 비굴한 자존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비록 결핍이 있어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의 그 온전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존감이 있다고. 응?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감이 있다고. 그게 있다고. 왜? 하나님이 나를 너무 귀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경험되어 있으니까, 그 속에서 경험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는 거야.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데 좋은 옷 입고 큰 집 살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왔다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내려다보는 거야. 왜 비굴해지지 않죠? 비굴해지지 않죠. 그거요. 이처럼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거라예요. 바로 그거예요. 물론 우리는 물질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절약해야 돼요. 그리고 규모 있게 살아야 되죠. 그리고 자기가 좀 수입이 넉넉하고 그래도 고통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오히려 이럴 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천사의 노릇을 해야 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인데, 그 위에 우리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의 이런 시기 상황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몇 푼의 돈만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나와 이런 결핍과 염려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 내가 정말 물질을 의지하며 기대며 산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면서 산 사람인가, 이거를 점검하는 훌륭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럴 때일수록 조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고, 그리고 자신의 이 거품으로 가득 찼던 신앙을 걷어내고, 그리고 진실해져서 없는 것과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적절한 대안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눈먼 자는 안약을 발라서 보고, 벗은 자는 벗은 걸 발견하고 옷을 찾아서 입고, 가난하게 된 자는 금을 사서, 믿음을 사서 믿음으로 우리가 부유한 사람이 되고 하는 그러한 아주 근본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러한 오늘날의 경제적인 위기의 상황들이 교회를 비옥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럴 때일수록, 주식시장을 알기를 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주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해야 돼요. 응? 주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결합 속에서, 비할 데 없는 친교 속에서 염려를 극복하면서 사는 신앙의 비결들을 체득해야 하는 것이에요. 응? 그래야 하는 거지. 또 개인적인 염려뿐만이 아니라, 이게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염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염려일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염려일 수 있어요. 근심과 염려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자기 자신의 성화에 대해서 근심하고 하는 것들은 기원 자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앙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전망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잘 수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염려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마음 편하게 살지 않아요. 오늘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삽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어떡할까?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회심, 영혼의 진정한 변화도 어떤 의미에서는 근심과 함께 시작이 돼요. 염려와 함께 시작돼요. 나는 안전한가?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모두 생명을 이루는 염려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두 번째의 근심이 아니라 첫 번째의 염려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의 염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염려하는 것은 충성스러운 마음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정신현상이기는 하지만 그 염려가 하나님께 대한 의뢰의 마음을 뒤집어 엎을 정도의 염려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은 충성심이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시킨 것이다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한도 안에서 항상 더 잘해야 될 텐데 더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 안 가지고 있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충성스러운 사람은 늘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분투하는 정신과 그 염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주님을 향한 의뢰의 마음을 뒤엎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염려가 과도한 나머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쪼개지는 그런 종류의 육적인 염려로 흘러들어가서는 안 된다 얘기예요. 저는 그 몇 교회를 섬기면서 주위의 목사님들을 보면서 그 건축하고 그럴 때 막 염려하는 거 뭐 어떤 목사님은 수면제 먹고 잠들고 진짜 거의 돌지경이에요. 그리고 밤중에 막 도망가고 빚쟁이들이 몰려와가지고 말이죠. 근데 아이고 내 그랬어요. 아이고 왜 저러고 살까? 어? 아니 뭐 앉으면 말지. 어? 교회당이 너무 좁으면 그까짓 거 뭐 팻말 하나 붙이면 되지. 꽉 찼으니 딴 교회 가시오. 이렇게 하면 되지. 전 진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게 그렇게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응?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 우리 가끔 왜, 가난한 집일수록 애가 많았잖아요, 옛날에. 뭐, 넷은 기준이고, 기본이고, 우리도 뭐 넷인데요, 넷, 사형제는. 요즘 뭐 넷은 기본이고 제가 가장 어렸을 때 기억나는 구호가 이상적인 가정은 아들들 따라납니다. 그거 기억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뭐 넷은 보통이고 다섯, 여섯, 뭐 심지어는 뭐 아홉, 뭐 우리 집사람 집안 같으면 열, 뭐 이렇게 뭐 수없이 뭐 이렇게 막 사람들 그 우리 그런 나이잖아. 능력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낳아? 그잖아. 근데 그게 마음대로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똑같이 또 하는 거예요, 똑같이. 아, 그렇게 안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하나 반성하는 건 뭐냐 하면은, 그거예요. 뭐.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일이었죠. 처음의 시작은, 그죠? 이게, 땅 요새는 막, 이렇게, 짓다가 많은 교회들 가끔 보면 있거든요. 몇 년씩. 그리고 교회를 계속 짓는데, 몇 번을 지나다 진전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게 지금 저 그 목회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참 그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그 변했잖아요. 그 말뚝 세워놓는다, 간판 세워놓는다는 그런 사람에서 그 정도로 변했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좋은 생각을 가지고 큰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맞먹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돼,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근심이었는데 막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의를 위한 근심인지 뭔지 다 필요 없고 이제는 마음이 다 갈라져서 목회자 자신이 영적으로 고사되는 기도할 수도 없고 막 근심과 염려 속에서 고통받는 지금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수가 있다 얘기죠. 그러니까 보세요. 칼로 딱 자르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근심이냐 개인을 위한 먹고 입고 사는 것을 위한 근심이냐 그렇게 이렇게 기계적으로 그렇게 잘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시작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근심이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이것이 마음이 갈라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는 상황에 대한 염려가 한 사람을 지배적으로 점령해버리는 것은 이거는 안 된다 얘기죠. 이거는 잘못된 거라 얘기죠. 그래서 그걸 입증이나 하듯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에다가 오늘 뭐라고 붙였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기에서 염려가 바로 그런 부정적인 염려예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깊은 만남, 신뢰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신뢰요. 그 신뢰, 그 사랑,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염려는 하지 말고 기도는 하라. 염려는 하지 말아라.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뭘 하라? 기도는 하라. 이제 기도는 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고 나오잖아요. 우선 첫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기도의 범위에요. 그게 모든 것이에요.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덮어버리라고 하는 의미예요. 기도로 덮어버려. 그러니까는 염려 많이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염려할 때는 집중해서 염려를 해요. 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염려할 때는 집중해서 염려해요. 그래서 여보라 뭘 생각해? 그럼 이렇게 놀라잖아요.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그런 정도로 집중을 해. 근데 염려에 그렇게 집중된 사람들은 기도 시간에 이 집중하는 법이 없어요. 왜? 이미 마음이 갈라졌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거죠. 염려도 사랑과 비슷해요. 처음에 씨앗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탁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게 없는데 그럼 딱 떨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계속 없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런저런 고통이 생길 거야. 그 고통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그 후로 이런저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터질 거야. 그럼 어떻게 되지? 그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쭉 연결이 돼요. 이게 다 연결이잖아요, 그죠? 한 회사가 부도나면은 하청업자 부도나고 티티티티티티 해가지고 마지막에 구멍가게 외상 못 갚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렇게 쫙 연결이 돼서 그게 하나의 씨앗이 딱 떨어지면서 다다다다다다닥 생각을 불러오면서 논리적으로 전개가 되면서 그것이 막 확 먹구름처럼 피어오르는 거예요. 정말 맞잖아요, 그죠? 아 이게 어디서 듣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 자신 속에서 다 경험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때에 그것을 그렇게 해서 결국 마지막 결과는 마음이 다 갈라지고 기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압하는 가장 효과적인 기회는 언제냐면 초기에요. 처음이에요. 처음. 그 생각의 샷이 딱 떨어졌을 때 근데 그 회사가 부도났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논리 생각하기 전에 씨앗일 때 자신의 마음에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를 기도로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논리를 세우지 말고 기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성장을 안 해요. 하나님, 이거 끄는 거지. 그리고 기도로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주님, 이 일이 터지고 나면은 어떤 일들이 이후에 벌어질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생각하기가 싫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염려하는 것이 염려하는 그 초점과 기도하는 초점이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염려하는 거는 집안에 공부 못하는 애 때문에 골머리를 썩이면서 여기 와서는 구역장 사명 잘 감당하게 되려고 그것만 기도하면은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이 개선이 안 돼요. 구역장도 잘해야 되지만 자기가 일주일 동안 지배적인 염려가 애가 공부를 안 하고 속을 세게서 열을 받아가지고 폭발하기 직전이다. 그러면은 폭발하지 말고 여기서 터져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 그 아이의 그 상황을 그냥 이 아이가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량배가 되겠지, 감옥을 드나들겠지. 그러다가 또 여자애를 만나고 똑같은 놈을 낳겠지. 그게 내 손자야, 손녀야. 그 후손이 퍼져서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망가뜨릴까? 인류 역사에 어떻게 부정적으로 기여할까? 그냥 다 생각하지 말고 저는 왜 저러지? 그 씨앗 하나로 만족하고 기도로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그래도 눈물로 기도하고 얻은 자식인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가늘게 기도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염려는 얼마나 집중된 마음으로 시시때때로 염려해요. 하루도 염려 안 하는 적이 없고 무시로 염려해요. 무시로 염려하는 염려해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해서 염려해요. 그 자나깨나 염려해요. 언제나 그 뭐 그거하고 연관되는 비슷한 것만 봐도 염려해요. 소금 염자만 봐도 그게 다 염려. 그래요. 그리고 그냥 그 염려가 생활화되어 있어요. 온 인격에 깊이 배어 있어요. 그 염려와 그 사람의 인격이 분리가 안 돼. 근데 기도는 간 곳이 없죠. 간 곳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 기가 막힌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염려를 막 끊임없이 불어 넣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기도의 그 세계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형체는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기도가 불가능한 거예요.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염려가 계속 번져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염려가 마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 계시를 한다고. 무슨 행동 계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그래도 믿을 만한 게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적인 것들이 아닐 경우가 대부분이라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그 대학 부정 입학한 애들 보세요. 그죠? 참, 난 그 부모들 존경스러워요. 아니, 진짜요. 나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우리 애들을 이 정도로 사랑할까? 그러면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고. 우리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해요. 그게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을 써서 부정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염려했겠어요. 그러다가 그 염려가 꽉 차니까 그 다음에 행동 개시에 들어간 거예요. 브로커를 부르고 만나고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간 거죠. 그게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을 리가 없어요. 약방에 감춘데 뭐 없겠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과의 그런 염려를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과의 이 결합을 통해서 이게 촉진, 그 물리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행동으로 범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촉진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염려, 그 작은 그 작용 하나 속에서 이 엄청난 파괴력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그거를 끌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뭐냐 하면 염려할 만한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거를 기도로 덮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여기서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기도가 되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기가 막힌 답변을 주고 싶어요. 예? 기도가 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기도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가 안 될 때는 하는 거고, 될 때는 되는 거네요. 기도가 막혔을 때는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응? 주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는 제일 마음에 동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너무 오랫동안 영혼이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도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 근데 사랑하고 동정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요즘은 잘 안 하지만 마음이 동하면은 내가 찾아가서 본인이 해달라 그래도 안 하는데 내가 기도해 준다고. 근데 그 새벽에 그 추운데 머리까지 감고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는 안 되는 거. 근데 얼마나 곤고하면은 기도가 안 되는데도 그 새벽에 나와서 가슴만 치면서 주님을 부르겠어요. 그죠? 응? 그러겠어요. 그죠? 근데 그때는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뭐야? 그렇죠. 하는 거예요. 하는 거. 내가 생각했나? 내가 생각하고도 아주 명답이에요. 기도가 안 될 때는 하는 거고, 될 때는 되는 거다. 네? 더 수사법적으로 더 다듬자면 이렇게 되네. 기도가 안 될 때는 기도는 하는 것이고, 기도를 잘 할 수 있을 때는 그것은 되는 것이다. 진짜 기도가 정말 잘 될 때는 어때요? 뭐 놀랍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잠깐 기도하고 이러는데 시간을 보면은 서너 시간이 확 흘렀어요. 확 흘렀어요. 지금도 아직 기억에 생생하게 나요. 전도사 생활할 때 한참 기도의 은혜 많이 받았을 때 그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말이죠. 토요일이면은 강단에서 철야를 했는데 그거 하라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지들이 전도사님 밤새도록 기도한다 그러니까 야 우리도 가자 이게 그러고 애들이 왔는데 신기해. 11시에 기도 시작했는데 기도 제목 한 세 번쯤 주면은 닭이 울면서 그 동네에 닭이 한 마리 있었어요. 그 닭이 울면서 날이 환하게 밝아요. 마지막 기도 제목 중 게 한 3시쯤 됐는데 그 기도 제목 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래서 한 15분 기도했나 하고 눈 떠보면 닭이 울어. 이렇게 보면 날이 환하게 밝았어. 그때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되는 거야? 되는 거죠. 네? 그때는 무슨 기도 계획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고 가시고 싶은 대로 몰고 가면서 기도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뭐예요?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가 가득 찬 사람들은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하는 거.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기도 생활을 안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시도해서 실패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희망을 가져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매일 새벽 기도마다 이 정도만 나오면은, 내가 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다니겠어요. 진짜. 벌거벗고는 못 다니겠어요. 반바지 입고 다니겠어요. 진짜. 정말 그러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 그러면서 그 염려가 떠오르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심리학자들 이야기가 하루에 인간의 마음속에 10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른대요. 근데 그 중에 1000분의 1이라고만 하더라도 말이죠. 100가지의 염려가 떠오르는데 사실 999가지 생각은 평안이고 한 가지가 염려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세상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염려하는 생각이 안 떠오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떠오르죠. 근데 떠오를 때 다시 기도해서 그거를 덮어버려서 싹이 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럼 고사돼서 죽어버린다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뭔가 굉장한 염려가 있었는데 한참 기도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그렇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죠? 지방에 집회를 내려갔는데 갑자기 교회와 가정을 생각하는데 막 견딜 수 없이 불안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건 네가 신령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니까 뭔가 분명히 뭐가 일어났다. 전화해보니까 아무 일 없대요. 근데도 이 떨쳐버릴 수가 없어. 간절히 기도하니까 불과 몇 분 사이에 가득 찼던 먹구름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가위에 눌리고 막 그러는 사람들도 있죠.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고. 위험해요. 근데 마음을 잘 비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뭐 좀 이상한 꿈 꾸고 그래도 단번에 확 밀려가고 그 염려로부터 해방이 돼요. 그게 뭐가 주는 힘이에요? 기도가 주는 힘이에요. 기도가 주는 힘. 마지막 세 번째.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염려했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강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신기하게도 말이죠. 기도하자마자 탁 하고 응답되는 예도 많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려요. 하늘나라가 어딘데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올 때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배달이 돼서 오려면. 그래서 옛날에 내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야 뗄감 가져와라. 그랬나? 없는데요. 그런 말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목사님? 아직 도착을 안 했다 그래라. 그래서 뭐 달라 그러면 목사님, 기름 가져와라. 미착이요.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선명하게 응답해 주시고도 상당 기간 동안을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변화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저 혼자 이렇게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냥 막 놀랍게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야. 그냥 막 기뻐 뛰는데 집에 가보니까 그 인간이 여전히 소주 먹고 앉아 있어요. 담배 피면서 소주 먹고 앉아. 그리고는 뭐 오늘의 운세를 띈대나 그 화투장 가지고 그러고 있다 이게. 그래도 이상하게 염려가 안 돼요. 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실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현되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근데 또 즉각 되는 것도 있죠. 그죠? 즉각 되는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빨리 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염려 속에서 고통하던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평강이 밀려오는 거야, 평강이. 근데 이 성경이 참 재밌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히라버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지각이라고 번역된 것이 understanding이에요. 이해, 이해.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은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 얼마나 재밌어요. 모든 이해를, 이해의 주체는 인간이에요. 모든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건 즉시 오는 거예요. 즉시 오는 거예요. 염려가 막 피어나는 거를 기도로 딱 덮어버리면은 즉시 뭐가 오냐면은 평강이 와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잖아요. 막 무지하게 염려가 되잖아요. 그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떻게 돼야 될지 몰라. 근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며칠 기도하니까 막 밤잠을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도록 막 살을 에이는 것처럼 밀려오던 그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이 확 밀려오는 거야. 평강이 밀려오는 거야. 평화, 평화로다. 안에 우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근데 그런 걸 경험한 적 있죠? 아이 참. 그런 걸 경험한 적 있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순간에 누가 가서 너 어떻게 며칠 전까지 그렇게 죽을 정도로 괴로워하고 염려하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놀라운 평화를 얻게 되었는데 네가 그렇게 근심 안 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무슨 그 이유를 네가 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유를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거는 이유를 댈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근심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복잡하듯이 그런 논리를 통해서 지금 평화를 얻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이 너 막 남편의 구원을 위해 남편만 자꾸 하니까 불리해. 이게 맨날 바가지 긁는 아내의 변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뭐는 뭐월 모실 모시에 누가 너희 집에 갈 것이고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쯤이면 교회 출석하고 그 후로부터 며칠쯤이면 변화받고 그 후로부터 몇 달 후에 구역장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를 초월하는 평화예요. 그거를 성경이 오늘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모든 understanding, 이해 혹은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죠.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 응답의 실현은 즉시될 수도 있고 나중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든지 그것보다 먼저 일어나는 일이 이런 평강이에요. 이런 평강이에요. 정말 놀라운 평강. 뭐 그런 것들을 뭐 이번에도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목회하면서 그런 거 참 많이 경험해요. 어느 지체가 막 위기 속에 휘말려 있어. 어쩔 줄 몰라.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평화를 주셔. 그러면 이제 그러죠. 염려하지 마. 그때는 권위가 있어요. 괜히 염려하지 마라. 그럴 땐 아니 염려 안 하게 됐어요. 그러면 갑자기 주눅이 탁 들죠. 하긴 그래. 내가 남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까. 네. 염려하지 마라. 무조건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잘 해주실 거다. 그러면 이상하게 그렇게 그 대들기 잘하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굴복한다고. 이게 뭐냐면 모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결핍 속에 살면서도 사는 그 삶의 방식이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 때문에 염려는 똑같이 염려가 떠오르는데 어떤 사람은 그 떠오른 염려를 즉시 기도로 덮어서 그 염려를 고사시키고 오히려 그 일이 없었더라면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더 큰 평강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염려를 똑같이 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피어 올라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모든 그 너그러움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너그러움. 그게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을, 이 평화를 많이 누리고 있으면은 너그러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너그러움. 그리고 여유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근데 그것들이 사라지고 나면은 아주 각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평강이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을 때에는 자기를 절제하고 억제하면서 이렇게 그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강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고갈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힘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냥 그 막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염려가 가져다주는 파괴적인 능력이에요. 파괴적인 능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염려는 가슴에 품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암덩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살의 일부가 될 수 없듯이 암덩이가 여러분들의 살에 붙어 있지만 여러분의 살의 일부가 될 수 없듯이 염려와 결별하며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염려가 여러분들의 것일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염려를 품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그 염려와 하나 될 수 없는 것이 그 염려와 하나님의 평강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염려를 극복하고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히려 기도의 영이 강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맛보면서 인격적인 깊은 친교 속에서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금이 간다고. 그래서 결국은 초토화된 사람이 초토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식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 여러분의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번 사경회에서 좀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간절히 원하지만 그것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뭐냐면 건축 헌금만 작정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작정해 봐요. 금년에는 제가 돈은 없어도 새벽 기도를 1년 동안 꾸준히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아침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최소한 1시간 이상 무릎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섬기도록 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처럼 불안하고 어두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면서 거룩한 평강 속에 살아서 불안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들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평강의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들에게는 몇 푼의 돈이나 한 사발의 음식보다도 여러분들의 그 가르침과 증거가 더 훌륭한 구원의 방편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여하면서 사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